영화 관객의 자세, 영화 상영 전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 따라서 실망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당연히 투자를 했으니까 이 영화는 재밌어야 한다는 옹졸한 속물 근성을 버리자. 영화 감상은 공동이 참여하는 축제이고 행사라고 할 때 영화 선택 자체에 기쁨의 감정을 느끼자. 영화 상영 중 영화 스토리에만 끌려가지 말고 평소 자기가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고 싶어 했던 점에 대해 유심히 관찰하자. 세련되게 또는 난해하게 단어가 배열된 대사나 멋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은 장면, 수려하고 감성적으로 잡은 카메라 앵글 폭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지 마라. 이런 것들은 비평가나 평론가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감독의 심장에 자신의 가슴을 맞대고 그 박동을 느껴야 할 것이다. 영화 상영 후 영화를 보고 나서 금방 별론데 하는 반응을 보이고 그 생각을 그대로 굳히지 말자.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그 영화를 재평가하자.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 사동에서 김재영 씨가 영화를 볼 때 우리 FM 영화음악 가족들은 이렇게 봅시다 하고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재영 씨의 말을 들어볼까요? 박수에 인색한 관객들이 되어서 이젠 극장에 가도 박수치기가 어색합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 우리 모두 자막에 쓰여진 인물들 모두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시다. Sigh no more. Men were deceivers ever. One foot in sea and one on shore. To one thing constant never. Then sigh not so, but let them go. And be you blithe. Hurting all your sounds of woe into hay, nonny, nonny. 서울 강남구 도곡일동의 이희나 학생,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친구 지영이와 함께 들으셨습니까? 엠마 톰슨의 목소리 들으셨죠? 영화 헛소동 중에서 피크닉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하이틀의 강지선 씨도 이 곡 예전에 신청하셨습니다. 경남 진주 상평동의 최민숙 씨. 이슬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초여름, 캠퍼스로 홀로 걷다가 흘러나온 음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음악이 끝나기 기다렸다가 수업을 받으러 갔었답니다. 그 음률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 자, 그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최민숙 씨만 그 곡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이틀의 권기영 씨, 권혁천 씨, 백혜수 씨, 정보영 씨, 경기도 김포 4515리의 권재한 씨, 대전의 노은기 씨, 그리고 염석원 씨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영화 Out of Africa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리죠.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영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크리미널 로우였다고 합니다. 자, 이 영화에는 드라큘라, 시드와 낸시, 그리고 트루로맨스에서도 잠깐 나왔죠. 그 게리 올드맨이 출연했고요. 플랫라이너스와 A Few Good Men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케빈 베이컨도 나왔습니다. 이 크리미널 로우, 무비 가이드에도 별난 만점에 별 하나를 받은 영화인데요. 나쁜 영화는 나쁜 모방을 낳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회 심리학자들의 지적. 정말 맞구나 하고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영화 속에 나타난 살인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실제로 벌어졌던 살인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 크리미널 로우의 엔드 타이틀 들어보죠. 제리 골드 스미스의 음악입니다. 제리 골드 스미스가 음악을 맡은 크리미널 로우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찰리 스타그웨더 사건. 미국에서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1958년 남부 다코다에서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찰리 스타그웨더. 그는 이 다코다라는 작은 마을에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뭐 별다른 인생의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청소 트럭 뒤에 매달려 다니다가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15살의 그 소녀를 보고 그는 한눈에 사랑에 빠져들죠. 소녀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녀는 찰리를 보고 자신이 짝사랑했던 제임스 딘처럼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녀의 아버지는 찰리가 못마땅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찰리에게 정중하게 자기 딸과 교제를 끊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녀는 찰리에게 자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찰리는 단지 한 가지 이유. 이 소녀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소녀의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통째로 모두 태워서 마치 화재가 난 것처럼 위장하고는 소녀와 함께 멀리 떠나가죠. 하지만 경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전국의 찰리 스타그웨더의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처음에 찰리와 소녀는 숲속에 숨어 살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보안관들, 경찰들, 이들의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그래서 찰리와 소녀는 차 한 대와 총 한 줄을 위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도피행을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살인을 이미 저질러 본 찰리가 이젠 더 이상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난 사람마다 차례로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도, 또 그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도, 그런가 하면 그들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들도 닥치는 대로 총으로 쏴 죽여버리죠. 이들이 6개월 동안 도피하면서 죽인 사람은 24명의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군대가 출동을 해서 그들을 붙잡았고요. 찰리 스타그웨더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실화를, 이 이야기를 타런스 멜릭 감독은 Badlands, 나쁜 땅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옮겼는데요. 아메리칸 드림의 파산처럼 때로는 슬프게, 또 때로는 철학적인 대사를 동원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테런스 멜릭은 예일대학에서 문학 박사를 받았고요. 그 뒤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영화에 관심을 갖고 만든 이 영화. 이 영화는 찰리 스타그웨더가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살인을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화 맨 마지막에 찰리 스타그웨더가 말하는 그 대사는 아주 기묘한 감동을 안겨주는데요. 그 말은, 이제 나는 그녀의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녀가 원하는 제임스 틴처럼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쨌든 살인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고 또 그 살인에 대해서 갖는 10대들의 환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 영화처럼 이만큼 소름 끼치게 보여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살인범 찰리 스타그웨더 역은 지옥의 묵시록으로 유명해진 마틴 쉬니, 또 소녀 역은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캐리의 주인공 시시 스파이스에게 맡고 있습니다. 이 영화 Badlands, 나쁜 땅은 70년대의 숨은 걸작의 한 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사람 중에는 락앤롤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찰리 스타그웨더 사건을 소재로 노래를 작곡하기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스프링스틴의 앨범 중에서 가장 우울하고 어둡기로 소문난 그 앨범 네브라스카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앨범은 스프링스틴이 미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사연을 모아서 그 앨범 전체를 사형수들에게 바치는 것으로 만든 그 뒷얘기가 유명하죠. 그리고 이 앨범에 담긴 노래 중에서 Mansion on the Hill, 언덕 위의 집, 이 노래가 바로 찰리 스타그웨더의 영혼에 보내는 노래라고 하네요. There's a place out on the edge of town, sir. Rising above the factories and the fields. Ever since I was a child, I can remember that mansion on the hill. In the day you can't see the children playing on the road that leads to those gates of hardened steel. Steel gates that completely surround the mansion on the hill. At night my daddy took me and we ran through the streets of a town so silent and still. Park on a back road along the highway sign. Look up at that mansion on the hill. In the summer, all the lights would shine. There'd be music playing, people laughing all the time. Me and my sister, we'd hide out the tall cornfield, sit and listen to the mansion on the hill. Tonight, down here in Linden Town, I watch the cars rushing by home from the mill. There's a beautiful full moon rising above the mansion on the hill. 찰리 스타브워드 사건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 Badlands. 자, 그리고 그 찰리 스타브워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래 Mansion on the Hill,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게 재산은 우리 친구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김광범 학생이나 아니면 부산 용인고등학교 3학년 8반에서 한엽서에 전부 사인을 보내주신 이 친구분들, 특히 김형진 학생의 경우는 글쎄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영화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실 거예요. 전혀 뭐랄까 아주 끔찍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자, 80년대를 총정리하면서 미국에서 앙케이트를 뽑았답니다. 80년대 가장 기분 나쁜 영화 10편. 그 리스트에는 강변에서 River's Edge라는 영화가 완전히 압도적이었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1981년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진 10대들의 소녀 살인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자, 실제로 벌어진 이 사건은 살인 사건 많기로 유명한 그 미국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정말 경악할 만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었어요. 이 사건의 무대가 된 마을은 아주 평화롭고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바로 이 학교의 한 남학생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동급생 소녀를 살해한 겁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 살해 이유, 소녀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죽여서 벗겨보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체를 유기할 방법을 도무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친구들에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걸 믿게 할 방법, 오직 한 가지죠. 친구들에게 시체를 보여주는 것. 친구들은 시체를 보고 처음에는 경악하다가 모두들 머리를 맞대고 시체의 유기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하지만 시체가 유기되기 직전 이 사건은 발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 고등학교 남학생 전원이 어떻게 시체를 숨길까 함께 고민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진범을 가려내다가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맙니다. 이 대다수의 학생들, 물론 무죄였죠. 이 무죄인 대다수의 학생들은 살인에 관해서 자신들이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살인을 저지른 소녀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오히려 남의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경찰로서는 입을 딱 벌릴 수밖에요. 자, 이 영화는 내용이 너무 끔찍하다고 판단해서 얘기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소년이 소녀의 살인 사건을 밝히는 이야기, 이렇게 바뀌어져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전체를 아주 기묘한 공범의식의 집단 광기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을 정말 소름 끼치게 만들죠. 팀 헌터 감독이 86년에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워낙 소재가 민감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개봉을 금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 후반부에 시체 유기를 의논해주는 산사나이 역은 블루벨벳의 데니소퍼가 등장해서 화면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이 영화에는 그 아이다호에서 리버 피닉스와 함께 등장한, 그리고 베르톨로츠 감독의 리틀 부다에서 주연으로 등장한 키아누 리브스의 첫 번째 중요작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관심을 더욱 끌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 River's Edge, 강가에서, 강변에서에 삽입된 척 베리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공명은 좋아요. Sweet Little Sixteen. They're really rocking in Boston and Pittsburgh, PA. Deep in the heart of Texas and round the Frisco Bay. All over St. Louis and down in New Orleans. All the cats wanna dance with Sweet Little Sixteen. Sweet Little Sixteen. She just got to have about a half a million. Famed autograph. Her wallet filled with pictures. She gets them one by one. Becomes so excited. Watch her look at her run, boy. Oh, mommy, mommy, please may I go? It's such a sight to see. Somebody steal the show. They'll be rocking on bandstand in Philadelphia, PA. Deep in the heart of Texas, around the Frisco Bay. All over St. Louis, way down in New Orleans. All the cats wanna dance with Sweet Little Sixteen. Thank you. She's got the grown-up blues, tight dresses and lipstick. She's sporting high-heeled shoes. Oh, but tomorrow morning she'll have to change her trend and be sweet 16 and back in class again. But they'll be rocking in Boston, Pittsburgh, PA, deep in the heart of Texas. Frisco Bay, way out in St. Louis, way down in New Orleans. All the cats wanna dance with sweet little Dixie. Young Rivers Edge에 삽입된 척별의 노래 Sweet Little Sixteen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법정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살인사건 중에 하나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거나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순수한 살인 비율로만 따진다면 흑인들의 마약 총격전이나 구역 다툼 칼부림이 훨씬 높은 비율이죠. 하지만 흑인들의 살인사건은 거리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가해자를 찾아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리의 사건으로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흑인들의 살인이 벌어지고 동료들이 상대를 찾아내 응징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바람둥이 길들이기라는 비디오 제목으로 나온 영화 I Love You to Death. 이 영화는 아내의 남편 살해 이야기인데요. 이런 끔찍한 실화를 로렌스 캐스단 감독은 코미디로 찍어서 우리를 깔깔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당시 그 최근에 일어난 그 보비드 사건만큼이나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캐스단 감독은 관객을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웃음과 섬뜩한 광기를 극단적으로 대비시킨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이 영화의 무대는 피자집입니다. 주인공 조이는 아주 쾌활한 성격인데다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내 로잘리와도 아주 금슬이 좋죠. 그런데 조이에게는 사실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오직 그의 아내만 모르고 있는 비밀. 그것은 그가 동네에서 소문난 바람둥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모두 알고 있었는데 자신만 그 사실을 몰랐던 아내 로잘리는 그것을 알게 되자마자 분노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예 남편을 죽여버릴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살인이 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다가 수면제를 먹여서 총으로 쏴 죽일 결심을 합니다.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지만 이 건강한 남편은 악착같이 버텨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잠에 빠져들고 말죠. 그런데 로잘리는 남편이 믿기는 하지만 워낙 사실 사랑했었기 때문에 도무지 총으로 쏴 죽일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피자집 점원, 자신을 사랑하는 피자집 점원 디보에게 권총을 건네주죠. 하지만 그건 디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하나 죽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죠. 점원 디보는 로잘리에게 보다 못해서 살인청법자 2인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죠. 이 영화 바람둥이 길들이기는 정말 호화 캐스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케빈 클라인, 리버 피닉스, 윌리엄 허트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까지. 자,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정말 기상천외한데요. I love you to death. 바람둥이 길들이기에 삽입된 밤 말리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Could you be loved? 사랑받을까요? "당신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Could you be loved? 죽음에 이를 만큼 당신을 사랑해. I love you to death. 바람둥이 길들이기 중에서 밤 말리의 노래였습니다. 자, 프랑스의 영화 감독 베르트랑 따베르니에, 그의 영화 판사와 암살자는 연속살인에 관한 하나의 연구소라고 불릴만 합니다. 자, 이 따베르니에 감독, 1968년 파리 혁명 후에 데뷔한 영화 감독이죠. 그는 그 예전 프랑스 대혁명 실패 이후 보수 대반동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68년 5월 혁명 이후에는 또 다른 보수주의 정치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영화적으로 진지하게 고찰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의 테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정치적 보수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찰.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시 구성하면서 혹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역사적 고찰입니다. 영화 판사와 암살자는 후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영화에서 소재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조셉 부비에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프랑스 육군이었는데 군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탈영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사실 이 조셉 부비에는 어디로 도망쳐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군에 대한 불만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기 뭔가 속죄양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셉 부비에가 아주 좋은 목표가 된 것이었죠. 맨 처음 조셉 부비에는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 생각이었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는 기회를 잘못 택했습니다. 조셉 부비에는 결국 전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쫓기는 신세가 됐고, 그는 도피 과정 속에서 점점 더 포악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산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고 폭행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을 검사 폰칼테기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는 사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국가에서 내려온 대로 처리할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건 조서를 꾸미면서 점점 이상한 대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 조셉 부비에가 살인범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살인 이후 충분히 체포할 수도 있었는데 정부가 그냥 방치한 흔적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이 조셉 부비에에 대해서 여론 재판을 하도록 정부는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셉 부비에는 광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일체의 그 인간적인 차례는 말살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조셉 부비에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고, 그것도 길들일 수 없는 야생 짐승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체포됐을 때 조셉 부비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폰칼렉으로서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폰칼렉 검사는 감옥에 갇힌 조셉 부비에를 만나서 사형이 결정됐다고 그에게 일러줍니다. 조셉 부비에는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한 얼굴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죠. 타고난 살인마이다, 정신병자다, 그러니 사형에 처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 정부와 시민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치던 조셉 부비에. 하지만 사실 그는 그런 무시무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폰칼렉 검사는 비참한 심정에서 중얼거리죠. 도대체 루소가 나온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아, 그리고 나는 이 살인자에 대한 또 다른 집단 살인으로부터 무죄인가? 이렇게요. La gloire des camarades, les personnes et la femme, la branche de l'eau. premier de nous est tombé sur les pierres en dernière culbute, une balle en plein front. Sur lui tu t'es penché pour fermer ses paupières, la commune est en lutte et demain nous vaincrons. Criez, paysans, unissons nos colères, malheur à qui nous vole en nous avilissant. Nous voulons le respect et de juste salaire, et le seuil des écoles ouvert à nos enfants. Nos parents ne savaient ni lire ni écrire, on les traitait de brutes, ils acceptaient l'affront. L'égalité, la vraie, est à qui la désire, la commune est en lutte, et demain nous vaincrons. Fallait des tyrans, étaient en plus grand nombre, il a fallu nous rendre, on va nous fusiller. Mais notre cri d'espoir qui va jaillir le monde va l'entendre et ne plus l'oublier. Soldats, obéissez aux ordres de vos maîtres, que l'on nous exécute en nous visant au cœur. De notre sang versé, la liberté va naître, la commune est en lutte et nous sommes vainqueurs. La commune est en lutte et nous sommes vainqueurs. 베르트랑 따브르니에 감독의 영화 판사와 암살자. 이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영화의 끝이 나는데요. 바로 그 끝장면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실제 벌어진 살인사건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들 오늘 쭉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셨습니까? 이 맨 마지막 영화가 말해주듯이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이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들은 괴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회, 주변, 환경, 분명히 그 살인을 저지를 만한 그런 분위기를 담고 있고요. 그 요소가 극대화됐을 때 그 중에 한 인물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닌가. 물론 그 요소들을 우리가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끔찍하셨습니까 오늘? 오늘 마지막 곡은 그 끔찍함을 없애는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우선 중국 영화 음악 CD는요, 대구 수성구 범어사동의 김재영 씨께 보내드리고요. 부산 동래구 연산사동의 김민경 씨, 영등포구 당산육가의 명효 씨, 그리고 성남의 이병훈 씨, 대전 동구 용운동의 이우진만 씨께 사연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요. 영화 블루 중에서 유럽 통합의 노래, 우리 모두 무지자는 의미로 이 음악 하이텔의 이승준 씨께 띄워드립니다. 이성준 씨도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Banda Bistegi, Banda El Pidi, Banda Ipomeni, I Agapiu de Potepipi, I Dei.